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첫 순서로 노래 위대한 그 용상 용운하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용재 작사 박무준 작곡인 가요는 주체 83 1994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잊을 수 없는 오보이 수령님의 용상을 우르르며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장군님을 받들어 못다한 충종을 다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그둔 맹세와 초리 의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구절마다에 오려있는 졸졸한 사상감정은 숭고하며 품이 있는 감정정서로 일관된 선율 형상에 의해서 뜻깊게 올려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화대조로 된 선율은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우리 민들의 마음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용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용상과 더불어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받드는 길에 충종을 다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신념의 노래로 불리보질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초래도시 밤하늘이 붉은 눈이 내리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종률 작사, 손창세 작곡인 가열은 주체 64, 1975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전후복구 건설 시기에 그 오류었던 시기 한방눈을 맞으시면서 강선 땅을 찾아 노동계급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강제 1만 톤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시며 나라의 어려운 난국을 함께 헤쳐나가자고 고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혼신의 자욱을 깊이 있게 훌륭히 형상하고 있습니다. 노래에 담겨진 사상 주제종 내용은 깊은 소정과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뜨겁고 열정적인 선율 형상에 의해서 안받침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리소조에서 규칙적인 리듬을 타고 흐르는 선율은 유순하고 간결한 동쪽 이 부분 형식으로 편안하면서도 정소가 매우 풍부하고 열정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첫 부분에서 평약이 흐르던 선율은 둘째 부분에서 음저적으로 육도 조약하여 폭넓게 전개되면서 노동계급의 순결한 정신과 불보다 뜨거운 열정을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랑 속에 오늘도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